평양의 장강원 수영관에서 위원회 성중앙기관 일꾼 수영 경기가 20일과 21일에 진행됐습니다. 4계절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에서는 국가기획위원회 인민봉사 전국 천명 알런봉사센터 외국문 출판사가 각각 1등을 쟁취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의 표창장과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